한 번도 없었어. 누군가에게 사랑해달라는 말 해본 적 없어. Yeah. 너의 맘에 들 만큼 애를 쓴다고 날 믿어달란 말도 한 적 없지만 이제 조심스런 내 고백에 내 손을 잡은